yeah, yeah. Baby, give me some, give me some, yeah. 너와 나 둘이 지릿지릿해, yeah. Can you give me some, give me some, yeah. 오늘 밤 우리 freaky freaky 해, yeah. Baby, give me some, give me some, yeah. 너와 나 둘이 지릿지릿해, yeah. Can you give me some, give me some, yeah. 이 노래처럼 내 랩처럼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에이 do you wanna J-Day 하면 너의 call me G-O-Day 네가 원하면 난 뒤집어 D-O-J 쓸데없는 공식 말고 이것만 기억해 I'm ill 더하기 ill G-O-A And I What it'll happen natural Never lose Still a little natural 성공하고 싶어 Yes I'm the manual 나 경험하고 싶어 Then keep it sexual School or hard knocks 넌 좋대 지루한 랩에는 사정 없이 욕해 난 이름 빨도 회사 빨도 굳이 빨 필요 없이 막 똥을 싸도 박수가 제일 받지 Yes I'm famous 이관계 막힌 그대 예벽을 환영하는 입학세 너 매일이 만나볼 때 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은 당구대 공이 너무 많아 이 노래처럼 내 랩처럼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Hey do you wanna 이 노래처럼 내 춤 쩔어 내 스타일처럼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yeah. 걸어 높이 사람들이 귀신이라 해 다빈치가 환생했지 Yeah my brain 네 음악은 재미와 디카페인 날 동경해 어서 올라타 신간센 Francis Bacon in my kitchen 한켠 난 마치 네 머리 위에 춤을 추는 칼들 진지빠른 비평관 니들이 무엇을 알아 나는 어릴 적에 살쪄봤어 돈맛을 알아 Roll my gun만 roll my bubble 가려 꼬마는 저기 엄마의 품에 가려 경지를 보면 네 현실을 깨달아 작은 꼬마야 어서 엄마의 품에 가렴 Bitch 나는 넘쳐나는 줄줄 흐르지 영감의 원천아 나는 나는 누가 봐도 몹시 쩔어 술에 쩔어 They tell me 예술이야 쩔어 이 노래 쩔어 내 랩 쩔어 내 스타일 쩔어 내가 좀 쩔어 다리 떨어 돈 벌어 하늘 걸어 Ay do you wanna 이 노래 쩔어 내 춤 쩔어 내 스타일 쩔어 내가 좀 쩔어 다리 Don't butter, 하나 butter, ayy, do you wanna? 이건 마치 타짜지 랩 본의와 대기리의 학자 웃어봐요 활짝 yeah. 우리 둘은 타짜지 랩 본의와 대기리의 학자 총알 넣고 탕탕탕 오늘 밤 우리 freaky freaky 해 yeah Baby give me some, give me some yeah 너와 나 둘이 지릿지릿해 yeah Can you give me some, give me some yeah 오늘 밤 우리 freaky freaky 해 yeah Baby give me some, give me some yeah 너와 나 둘이 지릿지릿해 yeah Can you give me some, give me some